성경 마가복음 13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부터 8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성전의 화려하고 웅장함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감탄해하는 제자들, 그것을 어떤 면에서 자기 자부심으로 삼고 있던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헤롯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예언하셨죠. 그러한 예수님의 예언은 예수님의 말씀, 성전이 파괴될 것이고 성전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여전히 세상적인 영광과 그리고 세상적 자랑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고 동시에 그와 동일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일하셔서 우리가 가진 헛된 생각과 그 기대를 무너뜨리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평안으로 생각하는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은 무너뜨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평안으로 생각하는 그것을 포기하고 놓아야 하니까 그것이 힘든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 당신의 것으로, 당신의 것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너뜨림을 당하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고 했고 그 무너뜨림을 당한 그 자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특별히 종말의 때에 대한 우리의 헛된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참으로 그 종말의 때를 우리가 종말의 때에 붙들어야 될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성전 파괴 그 예언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특별히 그 성전이 파괴될 그 시기와 그 징조가 무엇인가를 질문하죠. 우리 그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왜 성전이 파괴될 그 때와 그 징조를 물어봤을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당신께서 그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는 제자들은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게 언제 일어날 거고 그 징조가 뭔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파괴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 예언에 대해서는 지금 궁금증이 생겼던 것이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토록 엄청난 성전이, 어마어마한 이 커다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다는 것, 그것은 그들에게 큰 충격이었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재앙이 임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성전은 세상의 중심이었고 우주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 시기와 그 징조를 물어본 그 의도는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그 의도는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그 재앙의 때, 종말의 때를 미리 알아서 대비해 보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이고 또한 우리들이 갖고 있는 헛된 그런 생각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생각이고 헛된 생각이라고요? 바로 종말의 때를 미리 알아서 그것을 대비해 보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알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냐, 그것이 언제가 될까, 이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 재림의 때가 이때다 이렇게 확정해주면 사람들이 거기에 쉽게 현혹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를 알고자 할까요? 그것은 그 때를 미리 알면 그 날을 미리 준비할 수 있지 않느냐, 대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재림할 때를 분명히 알면 그때에 맞춰서 내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서 구원받지 못할 일이 생기지 않도록 뭔가 애쓸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종말의 때를 대비해 보겠다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말은, 그 마지막 때는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비한다고 해서 그 종말의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때를 안다면 사람들은 평소 때는 그냥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그때가 가까워지면 뭐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어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생각들은요, 자신의 구원, 자신의 구원에 집착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마음에 두는 그런 신앙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식이고 위선이 될 뿐인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참된 믿음은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믿고 산다는 것은 자신의 신앙생활이 더 훌륭해지고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지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만이 나를 구원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이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할 사람임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더 알아가고, 그런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때문에 용서받고 용납되고 구원받음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만 향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믿는 신자는요, 재림의 때가 궁금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 아래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게 되는 것이죠. 재림의 약속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헛된 영광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결국 불태워질 것임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상 그 무엇도 자신을 생명에 이르게 하지 못할 것을 잊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아니라 오직 참된 생명이신 예수님만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오셔서 이루실 것만은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예수님은 종말의 때를 미리 알고 나름 대비해 보려고 하는 제자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종말에 나타날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것이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이 종말의 때 징조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요, 사실 잘 살펴보면 이상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종말의 때라면 뭔가 평소에는 일어날 수 없는 놀랍고 특이한 현상들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자세히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사실 특별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는 것, 전쟁이 있는 것,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는 것은요, 인류 역사상 끊이지 않고 있었던 일들입니다. 특이한 현상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언제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종말의 징조로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종말의 때 그 시기가 언제냐 그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현 세상 바로 지금이 종말의 때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때부터 아니 예수님이 오기 전부터 역사에는요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고 사람들을 미혹해 왔습니다. 전쟁이 끊임없이 있었고요. 기근이 일어났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모든 현실들 그것을 이 세상은 갖고 있거든요.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지금 현실이 종말의 때이고 이 종말의 때 이러한 수많은 사건들은 결국 이 세상 전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대상임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다는 거, 전쟁이 나타난다는 거, 그리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은 대부분 우리 인간의 죄와 욕심과 욕망 때문에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세상, 그 세상,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들 때문에 망가져가는 이 세상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결국 이 세상은 소망을 둘 곳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심판 아래 놓인 이 세상을 제대로 보고 살아가는 신자에게는 세상의 것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민감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만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믿는 자로 사는 것이 삶의 목표와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자의 인생은 결국 멸망에 이른다는 것을 아는 시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세상의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알게 된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면서 자신을 구원받은 자로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종말은요 세상을 향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 속에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여전히 자신이 예수라고 미혹하는 수많은 다른 예수들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으로 분명히 알 수 있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기근 지진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종말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또다시 종말의 때를 알 필요 없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신자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무엇이 구원이 되는가 그거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해로 성전이 상징하는 세상적 영광과 그 위대함이 결코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지 못하는 것이고 그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그 어떤 인간적인 최고의 종교적인 활동들 최고의 제사들 어떤 도덕과 윤리 그것도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직 참된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남기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를 심판의 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신뢰하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세상의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넉넉하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백성 될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귀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